맞췄었지. 얽고 그름과 사이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. 정말 사랑해요. 당신은 그와 같이 걷네요. 나와 함께 한 시간에 세상은 너무 복잡해. 사랑이란 감정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와 당신 그 사람은 한 공간에 감정 하나